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원불교 성주 성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괴뢰 국방부 앞에서 원불교 행동의 날 집회를 가지고 사드 배치 결정에 전면 무효를 주장했습니다.